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영국, 도이출란드, 우간다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네팔 정부 부수상 겸 여성 어린이 및 사회복리상인 네팔 공산당 막슬리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 중국의 홍콩 금융 관광 유한공사 총사장, 중화 에너지 기금 위원회 비서장, 옌페로 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세의 점에서 캄보지아, 인디아, 적도기내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에서는 회고 모임 토론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